아직까지 나는 참 나를 사랑하게 할 많은 흔적들을 찾아 헤매고 눈을 감아 매 순간 너와 있던 오늘 밤 더는 참지 못할 것만 같은 날 소리쳐 난 왜 you wait 몰아치는 바람 내가 뭐 때문에 밤이 올 때까지 너를 노래 너 없이 보낼 수가 이번 절대 Where you at 널 부르면 뭐해 없는데 Going to see you right now 아직까지 나는 참 나를 사랑하게 할 많은 흔적들을 찾아 헤매고 눈을 감아 매 순간 너와 있던 오늘 밤 더는 참지 못할 것만 같은 날 소리쳐 난 Where you at 몰아치는 바람 전에 마저 혹시